down. Come on, come on, let's move. Break it down, down. Listen up. 아직도 내겐 열정과 패기 가득히 넘쳐 화려한 랩스킬 간지 나는 랩어택 어떤 놈들이 와도 내 웃음 막지 못해 그 누가 막아 내 마시를 난 다시 꽉 잡아 절대로 놓지 못해 또 난 포기 못해 하나만을 고집해 마르지 않는 볼펜만큼이나 확실해 언제까지나 함께 할 볼펜 또 공책 이게 바로 내 선택 굳은 의지와 내 신념 절대 변치 않아 욕심과 자만 따위 난 참 전에 지웠잖아 나를 불렀어 모든 걸 뱉음으로써 이루겠어 그것이 자신을 위한 채선 목표를 향한 태도 내 모든 걸 건 채로 뛰어넘어 최고의 정상을 위해서 이젠 달리겠어 그 누가 말리겠어 나 절대적 믿음 항상 확실해 와버렸어 산타 내 선물 주는 걸 잊어버렸어 혼자 집에 남아 케빈과 도둑들의 때를 잡아야겠지 서럽다 눈물 맺힌 크리스마스에 미련 따윈 없어 커플족 솔로 천국이라 외치기도 지쳤어 누구는 오늘 모텔 간다던데 나도 같이 가도 괜찮을 텐데 X같은 엑스마스 자비 따윈 없어 케빈 보기 전에 무언 짓을 할까 험타고 생각해 기념으로 색다르게 서보자 불공사금 질렸으니까 너무 고독하지만 난 괜찮아 크리스마스에 이 노래 듣는 아이들도 아마 집에서 눈물 훔치며 같이 만나며 자기 위로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 내가 한번 등장해 이제 더 타이트하게 네 목을 졸라줄게 두 개 다 들려줄게 살인적인 멜로디 따라다니면서 널 죽도록 괴롭히겠지 가득히 쌓아버린 데는 말리지 이제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지 그전 남들 따르면 가는 패를 뒷따위 가는 새로운 디클래징 메이킹 붐 더 세련된 스타일 예술적인 그룹은 따위들도 아냐 그저 우리 방식 내 뜻대로 그대로 뱉어내고 힘들게 만든 작품 중한 혁명 그것의 설명 따윈 없지 모두들 멈춘 거짓을 외치는 자 무덤 속에 잠겨 이제 짓거리지 못하게 진짜 줄 테니까 시작된 오늘부터 참 모두들 밤새 Here we come Come on come on Let's move Get down Come on come on Let's move Get down Come on, come on, let's move, let's get down. I said I was.